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뜨르나고라 수상으로 임명된 두슈코 마르코비치에게 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.